눈에 하나 부는 태양 세상에 딱 하나 널 향해 피었지만 난 자꾸 목말라 넌 늦었어 늦었어 너 없이 살 순 없어 가지고 말라도 더 힘껏 손을 뻗어 더 뻗어봤자 끔찍해버릴 꿈 미칠 듯 다려도 도대체 아닐 뿐 그냥 날 태워줘 그래도 밀쳐내줘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뒷받침 나를 더 뛰게 해줘 두 발의 상처만 가득해도 네 얼굴만 보면 웃는다니까 다시 run run run 난 멈출 수가 없어 또 run run run 난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밖에 난 못해 너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 다시 run run run 넘어져도 괜찮아 Thank you. 이제 머물러줄래.